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텅 빈 이 내 가슴에 살며시 다가와 외로움에 지쳐 흔들린 내 가슴에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을 함께한 당신이지요. 우리 사랑 영원히 우리 사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내 사랑 당신. 내 마음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텅 빈 이 내 가슴에 살며시 다가와 외로움에 지쳐 흔들린 내 가슴에 사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내 사랑 당신. 외로움에 지쳐 흔들린 내 가슴에 사랑으로 채워주고 안아주면 기쁜 일도 슬픈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을 함께 당신이지요. 우리 사랑 영원히 우리 사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내 사랑 당신.